2017년 조일 지옥인들의 모임이 최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배익주 총연주황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한 관계 부문 일꾼들, 동포 지옥인들, 국제제조연맹위원장과 일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일본 지옥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지역 분야의 대화와 교류로 조일관계 개선에 이바지하며 조선과 일본의 지역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지역기술을 연마해 나아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어 금강산 가곡단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모임에 앞서 제1번 조선인 지역연합회 상임이사회 제22기 제13차 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습니다.